7과 가족. 듣기 1. 1. 오빠가 있어요? 네, 한 명 있어요. 오빠는 몇 살이에요? 19살이에요. 대학교에 다녀요. 2. 할아버지하고 같이 삽니까? 네, 같이 삽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76이십니다. 3. 이분이 우리 어머니세요. 그래요? 미선 씨하고 많이 닮았네요. 어머니는 무슨 일을 하세요? 고등학교 선생님이세요. 4. 이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외할머니십니다. 외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9이십니다. 5. 미선 씨, 언니도 있어요? 네, 있어요. 언니는 대학생이에요? 아니요. 우리 언니는 회사에 다녀요. 몇 살인데요? 23이에요. 듣기 2. 1. 가족이 몇 명입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오빠가 한 명 있습니다. 모두 서울에 삽니까? 네, 모두 서울에 삽니다. 2. 수진 씨는 누구를 많이 닮았어요? 저는 아버지를 많이 닮았어요. 그래요? 네, 특히 아버지 눈을 많이 닮았어요. 3.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살아요? 아니요. 할머니는 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아요. 아, 네. 할아버지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70이세요. 4. 형제가 몇 명이에요? 형 둘하고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여동생도 대학교에 다녀요? 아니요. 지금 고등학생이에요. 듣기 3. 우리 가족 사진이에요. 와, 정말 가족이 많네요. 이분은 누구세요? 아버지세요? 아니요. 이분은 우리 할아버지세요. 그리고 이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성우 씨가 아버지를 많이 닮았네요. 네. 저는 아버지를 닮고 우리 누나하고 여동생은 어머니를 닮았어요. 이분이 어머니세요? 정말 여동생이 많이 닮았어요. 어머니는 무슨 일 하세요? 병원에서 일하세요. 간호사세요. 발음. 1. 누구 닮았어요? 2. 아버지를 많이 닮았네요.